맞춰서 정도로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될 사람 바로 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받고 아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 번 아